세상의 제일 무서움 내 맘속에 널 벗어나 수많은 거짓된 세상 진실 속에 나를 버릴까 Don't turn your back on me 기억 머무른 고통 속에서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나 Don't turn your back on me 후회하고 웃어줘도 이 순간은 또 지나가리라 혼미해진 시간 넘어 속에 나를 버릴까 Don't turn your back on me 기억 머무른 고통 속에서 내 자신